들어오는 네 모습을 보다 어느새 목이 타 반응을 하나 봐. 달콤한 향기에 온몸이 반응해. It's alright. 그냥 말을 하는 게 유혹하는 것 같아. I can do it. 난 정지돼. Yeah. 잠깐 마주친 건데 왜 이리 떨리는 건데. 빠져버렸어. 멈출 수 없어. I'm sorry. 난 눈 뗄 수 없어. Oh, 이대로 있고 싶어. Girl, 더 자제할 수 없어. 더 기다릴 수 없어. 이제 널 품에 갖고 싶어. Yeah. 네 눈 속은 우주 같아. 깊은 무중력 상태에 난 빠져. 헤엄치고 있어. 네 안에서 좀 더 즐기고 싶어져. 하나 둘 풀어나가. 문제는 없지만 네가 더 궁금해져. 알고 싶어. I want you 모든 걸. 내 앞에 서서 눈웃음 치면 난 다시 빠져들어. 정신 차리려 볼을 꼬집어. 다 소용없는데. 갖고 싶은 너, 가지고 싶은 너. 손을 잡아줘. 곁에 있어줘. 나를 꽉 안아줘. Yeah. I'm sorry. 난 눈 뗄 수 없어. Oh, 이대로 있고 싶어. Girl, 더 자제할 수 없어. 더 기다릴 수 없어. 이제 널 품에 갖고 싶어. Yeah. 한 걸음씩 한 걸음씩 baby. 내 옆으로 다가와줘 baby. 한 걸음씩 한 걸음씩 baby. 내 옆으로 다가와 baby. I'm sorry. 난 눈 뗄 수 없어.